말도 못하고서 바라만 보면 그 누구도 모르게 늘 뒤만 지키면 다가가지도 못하고 서성거리면 마음 그냥 마음 안에 담아버리면 당신의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나요?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나요? 그 마음이 진심인지 거짓인지도 도대체 누가 이걸 알아주나요? Everybody 감추면서 뭐